네가 있을 것 같아. 매일 함께 했던 오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고치지를 못해서. 숨을 쉴 때면 눈을 뜰 때면 떠난 너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와. 종일 쉴 새도 없이 밀어내고 너를 지워내는 일, 그게 내 할 일인걸. 아파도 안녕, 내 사랑 이젠 안녕. 널 잊으려고 매일 발버둥 쳐봐도 손톱만큼도 못 잊어. 내 기억을 다 뒤져봐도 널 미워할 일을 찾을 수 없잖아. 속에도 많은 너의 흔적이 먼지처럼 남아서 아주 잠시라 해도 깜빡 너를 잊고 살아가는 날 가만두지를 않아. 아파도 안녕, 내 사랑 이젠 난 하루 종일 너를 미워하려 해도 더 가면 네가 그리워. 너의 입술 너의 향기 숨겨라 나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. 아파도 안녕, 내 사랑 이젠 안녕. 널 잊으려고 매일 발버둥 쳐봐도 손톱만큼도 못 잊어. 내 기억을 다 뒤져봐도 널 미워할 일을 찾을 수 없잖아. 이 세상 어디 있어도 너무 아파. 난 하루 종일 널